봄나라에서 살던 시원한 바람, 날마다 시원한 바람 불어주어서 모두 늘 그 바람을 좋아했는데, 새 봄나라에서 불던 행복한 바람, 날마다 쌩쌩쌩 불고만 싶어서 겨울나라로 갔지. 감사합니다.